이 시간에는 너림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별 보러 가자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텅 잃은 우리 민족끼리야. 있어라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우리의 단결은 통일입니다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백두와 한라는 내 조국. 차지하고 한나의 손 통일만세 우리 함께 부자 민족의 뭉치니 온 세상에 떨칠 때 태양 조선 하나 되는 통일의 여라 아 이상으로 노래 몇 곡 보내드렸습니다.